들려준 이야기 엄마 팔베개 들었던 이야기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시장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세상의 장윤정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달 12월입니다. 12월이면 첫눈, 또 추우니까 코트, 또 올해는 신종플루로 마스크가 보이고요. 또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와 캐롤, 화려한 거리의 풍경들이 연상되는군요. 어떻게 올해 장사는 어떠셨습니까? 무엇보다도 모든 것에서 한 해의 결산이 좋든 싫든 요구되는 달인데요. 재래시장이 힘을 잃어간다는 말을 했었지만은 요즘은 또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흥행을 시작하는 곳도 많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상대원 시장도 이런 방송이나 또 음악회 등 여러 행사를 통해서 좀 더 주변과 함께 호흡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모 프로그램에서는 시장 내에서 주부들의 휴식처도 만들었고 또 가정배달 서비스라고 해서요. 고등어 한 마리도 뭐 배달을 하던데요. 그렇게 더 다가가려는 노력으로 지역 주민들과 친밀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올해는 참 힘든 한 해였지요. 해마다 이맘때면 늘 듣는 말이지만 더욱 힘내셔서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아주 아주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노래 듣고 시작할까요? G-Dragon의 1년 정거장. 말할 수가 없어 널 붙잡을 수가 없어 떨리던 입술을 참았던 눈물을 보고도 모른 척해야 해 날아나줘 오늘 밤이 지나면 네가 없을 것 같아 슬퍼져 내가 섰는 일년 정거장 세상이 우릴 질투했다 오늘은 사실 뭐 그리 특별히 준비한 프로그램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국을요, 잠깐 수다방으로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주제 없이 우리 모두가 본연의 임무인 동네 아줌마가 되어서 수다를 좀 떨어보겠습니다. 우선 무슨 얘기를 시작할까요? 우선 소개해드릴까요? 우리 이길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박인자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유부인입니다. 네, 우리 자유부인 셋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같이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방송국으로 얼른 달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무슨 얘기 좀 해볼까요? 다른 것보다 네. 지금 오늘 진행 맡은 분 장윤정 씨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한 두 달 됐나요? 신종플루에 걸렸습니다. 유행이라고 하니까 남들이 흔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지 걸렸는데 아주 주위에 아무래도 신종플루 뭐 언론에 엄청 떠들었는데 사실은 주위에 이렇게 걸린 사람 없었거든요. 근데 윤정씨가 딱 걸렸다니까 무슨 희귀동물 보듯이 희귀병이었습니다. 희귀병. 진짜 주위에도 걸린 사람 있구나 싶어서 아주 신기하게 걱정되면서도 아주 신기하게 생각했거든요. 국장이랑 나랑 둘이서 어머 진짜 걸렸네. 뭐 진짜 막 이러면서 정세하고 뭐 그 당시에 뭐 정세라든가 예. 뭐 치료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글쎄 저는 참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한 게 상대원 동네는 너무 건강하신 그 건강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렇게 신종플루를 앓고 난 제가 참 저희 주변에선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여기서 이렇게 박수까지 받았습니다. 다 갖고 와가지고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희귀하게 된 것이 오히려 다른 분들 이렇게 건강하셔서 감사드리는데 뭐 큰 특별하게 어렵고 힘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수년 전에 아주 심한 독감을 앓았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덜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독감보다 더 수월하다. 예, 수월했어요. 근데 그냥 혹시라도 무슨 하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그랬었지. 맞아요. 대신 가족들한테 혹시 옮길까봐 뭐 화장실에 가서도 하다못해 소변 놓고도 막 뿌리는 그 소독약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고 뭐 먹는 것도 뭐 제 것만 따로 분류해서 삼고 계속해서 남편이 애를 썼죠. 남편이 애를 썼는데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희한하게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걸려서 왔는데 나머지 가족들은 옮은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거 관리를 철저히 했군요. 근데 아내도 그렇게 안 옮더래요. 참 희한하다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저희 식구들도 속으로는 다 앓고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나요. 윤주 씨가 워낙 약하잖아요. 예, 대표로 걸렸구만요. 예. 진행하시는 참 DJ님께서는 공주님 같으세요. 다른 분들이 잘 안 앓으시는 네. 병을 그냥 찾아서 앓으시니까 연예인 같기도 하고 공주님 같기도 하고 부러워요. 아이고, 너무 튼튼해. 올 연말에 연말에 이렇게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가지고 참 일들도 좋은 일도 많이 치렀고 했는데 여하튼 뭐 큰 증세는 없었고 요새 좀 사그러진다고 하죠. 좀 잠잠해요. 예. 근데 이제 새로운 뭐 변종이 또 생긴다고 하니까. 그동안 언론에서 너무 많이 떠들었잖아요. 예. 나와가지고 이렇게 치료된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거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그저 걸린 사람들만 계속 그냥 뉴스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사실은 그 아직 아리 어린 아기나 아주 노인 어르신들이 조금 위험했다는 것 뿐이지. 어른들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뭐 알게 모르게 다 걸리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조금 증세가 있다가 뭐 증세도 사실 그냥 콧물 조금 나고 그냥 조금 으슬으슬 하다가 마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꽤 많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거래요. 예.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저는 이제 한 번 앓고 났으니까 계속 안 걸리는 줄 알았더니 뭐 다시 그렇다고요. 예, 걸린다고도 하대요. 참 다들 조심하시고 진짜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대로 깨끗이 씻고 손 같은 거 이잘 닦고 하는 게 최선의 예방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사실 걸리셔도 큰 염려 안 하시는 게 제가 겪어보니까 뭐 진짜 고열이 나고 잘못되는 분은 정말 얼마 없으니까 매스컴에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지금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냥 병원에서 조치해주는 약만 잘 먹고 하면 괜찮고, 왜냐면 이 병들이 올해만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계속 또 생겨날 것 같기 그렇구나. 때문에, 예, 미리 좀 알고 계시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래 좀 들려주시죠. 예. 노래 뭐 들을까요? 아, 우리 챔피언 다 같이 챔피언 되자고, 싸이 씨의 챔피언 들어보죠. 예. 아우, 죄송합니다. 노래가 처음에 좀 끊겼었죠? 예, 끝에만 조금 들으셨어요. 그래도, 화끈한 끝에 챔피언 이야기는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챔피언 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이제 연말이 됐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곧 올 텐데, 사실 그래도 크리스마스 하면은, 애기 키우시고, 애들이 좀 어린 가정은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애들이 다 커서, 우리 이길수 선생님도 다 커서, 그렇죠? 네, 그냥 두 분만 계시죠? 예. 다 컸어요. 장가 시집도 가야 되는데 안 간대요. 저는 또 감사하게 얼마 전에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네, 정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그럼 우리 저기, 애기 하나, 어린 애기 있는 박 선생님은 어떻게,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애들이, 애기가 어떻게, 뭘 원하나요? 예, 저희 아이가 지금 딱 과도기에 있어요. 예, 유아 시기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딱 전인 과도 시기에 있기 때문에 격동의 시기를 지금 겪고 있어서 아이가 하루에 한 번씩 달라지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연말 성탄 장식을 해야 된다고요. 아, 본 게 있어서 아. 이렇게 전등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장식한다라는 건 아니까 아. 요즘에 벽을 여기저기 막 더듬고 다녀요. 이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장식을 할까, 저 벽에다 아. 장식을 할까. 그래서 지금 타협 중입니다. 아. 아빠와 엄마와 아이가 원하는 어느 한 장소에 장식을 해야 되니까 지금 서로 타협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밑그림을 그려놓고 살 것은 사고, 재활용할 것은 하고, 얻을 것은 얻어서 장식을 할 겁니다, 저희 집은. 근데 사실 그런 거 안 해줄 순 없어요. 그것도 사실 교육의 일종이잖아요, 애기들. 그거 안 해주면 미움받아요. 아.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닮아주어서, 아. 예, 제가 좀, 나이가 지금 많잖아요. 이게 나이 40 넘어가지고 애가 7살이면 언제 키워서 언제 보냅니까? 아, 네, 따라가기 맞아요. 참 힘든데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어쨌든, 웃기지 않은데도 막 이렇게 하하하하 웃어가면서 아 나는 너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래 가면서 노래도 불러주고요. 지금 장식할 거를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똑똑해. 얘가 이제 5살인데 한글을 줄줄줄 외우고 또 소리를 배워가지고 아 소리 그때 행사장에 내가 갔었거든요. 군 마당굿 가을굿 할 때 행사장에 갔는데 한복을 딱 입고 그냥 소리를 부르는데 아유 여름이 얼마나 잘 부르는지 가사 한 줄도 안 빼먹어요. 아니 방송국에 한번 초청해서 좀 한번 하죠. 우리끼리는 여기서 좀 들어봤지요. 요 망년회 때 한번 초대를 해야 되는데 글쎄 말이에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송년회 때 한번 초대를 해야 되겠구만. 엄마 시간에 한번 좀 소개를 하든지. 예. 그러시죠. 그렇다면 제가 제 아들 놈을 섭외를 해서 춘향가의 한 대목인 사랑가를 꼭 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 환영합니다. 진짜, 예. 진짜 잘해요. 너무 예. 잘해요. 조금 하는데 여러분한테 맛배기로 들려드릴 수 있어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아, 네. 장윤준 씨 며느리 보니까 어때요? 근데요, 이 며느리가 너무 이쁜 거예요. 저 이럴 마음인지 몰랐어요. 근데 앞으로는 두고 봐야죠. 두고 보는데 아들보다 더 이뻐요. 네, 아들보다 더 이쁘고 뭔가 마이크가 좀 울린다. 아, 예, 마이크가 문 너무 열었어. 예, 문 열고 나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전기를 저 몸에 전기가 흐르네요. 국장님이 전파 오, 때문에 문 열면 그러네요. 마이크가 울리네요. 네, 말씀 계속 하세요.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결혼한 지 한 열흘도 안 됐나 봐요. 지지난 일요일 날 했으니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오고 집에서 하루 자고 또 한 번 더 잤나 어젯밤에 잤어요. 근데 며느리를 한 6년 연애했어요, 아들이. 6년 연애했는데 지금 29살이거든요. 근데 그 연애하는 동안도 이쁘더라고요. 근데 딱 결혼한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내 새끼가 되고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요. 예. 가족이 되려니까. 참 죄송하게도 참 제가 먼저 앞서서 죄송합니다. 아는 분 중에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데도 아직 이제 며느리를 뭐 사위님은 보셨지만 며느리를 못 보신 분들이 아니 이럴 수가 있어. 네가 나보다 먼저. 아니 진짜 네. DJ님 네. 겉으로 외모로 봐서는 이렇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아니라 예 무슨 다른 걸 동생. 보셔야 되는 거죠. 예, 동생 보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저도 참 갈등이 생기는 게 마음은 아직 시어머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마음은 젊은데 이제 시어머니 노릇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생각이 많습니다. 근데 좀 신세대 시어머님답게 좋게 하고 싶어요. 그냥 맞아요. 가능하면 다 이해해주고 좋게 해주고 좋을 때 많이 보고 맞아. 싫은 거 내색하지 않고 좀 잘해주고 싶어요. 고부관은 영원히 뭐 우리나라에서도 영원히 숙제래요. 근데 어느 고부가 사이 좋은 고부 그 시어머니 말씀이 네. 무조건 며느리의 단점은 절대로 보지도 말고 얘기도 하지 말자. 서로가 그랬대요.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 서로 앉아서 너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단점은 절대로 저기 지역에 뭐라지 그럴까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찝지 말고 아. 그냥 넘어가고 잘했을 때 장점을 보았을 때 서로 칭찬을 하도록 하자. 같이 사는 고부간인데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처음만 약간 삐끈거리는데 그게 아주 습관이 된 거예요. 그게 습관이가 조금 가면 너 오늘 너무 잘했다, 너 오늘 너무 이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머니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뭐 이렇게 한마디 그런 거 가지고 아주 무난하게 잘 보내고 그러고 있답니다. 근데 제가 제 친구는 결혼 애를 결혼시킨 지 한 2, 3년 돼서 지금 손자까지 보내가 있거든요. 근데 걔가 그래요. 아우 왜 이렇게 이쁘니? 참 얘 며느리 참 이쁘다 그랬더니 아유 한 일 지금 너무 이쁘지 한 1, 2년만 지나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럴까 싶은데 여튼 잘해보려고요. 이제 지네들도 새 생활을 시작한 거니까 뭐 축복하는 마음으로 잘해보려고 하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잘해야 돼요. 예. 우선 우리 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노라조의 고등어 들어보겠습니다. 노라조의 고등어. 네. 예. 선체, 꽁체, 갈치, 고등어! 진동의 바다 달리고 달린다 너에게 간다 아등 아등 아등 아등 붉은 샘성 아똥 아똥 아똥 아똥그란 눈알 그대만을 위한 DHA 나는 고등어여라 달려라 호기하기여라 호기하기여라 수평선 저 끝까지 높이 나는 새처럼 날치처럼 태평양을 누비는 참치처럼 푸른 꿈과 푸른 등 푸른 하늘로 높이 날아 올라 올라 새우등을 터뜨린 고래처럼 힘이 나면 기왕장 물개처럼 굳은 심지 굳은 땅 굳은 의지로 거친 파도 헤쳐 헤쳐 고등어여라 달려라 호기하기여라 호기하기여라 수평선 저 끝까지 별처럼 아! 푸른 꿈과 푸른 등 푸른 하늘로 높이 날아 올라 올라 새우등을 터뜨린 고래처럼 오! 힘이 나면 기왕장 물개처럼 아! 굳은 심지 굳은 땅 굳은 의지로 거칠 파도 헤쳐 헤쳐 네, 아, 노래가 참 즐겁습니다. 아, 재밌네요. 네. 다음 주 12월 16일 날 밤 9시에 우리 상대원 시장 상인 여러분과 방송국 가족들이요, 다 함께 우리 여기 원다방 방송국에서 3층이죠? 예. 명인만두 3층 방송국에서 송년의 밤을 연대요. 벌써 다음 주에요? 네. 와. 꼭 오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세요. 다음 주 16일 밤 9시까지입니다.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송년회 하니까 뭐 즐거웠던 거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지난 송년회라든지 앞으로 계획, 올해의 계획이라든지 뭐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우리 어떻게 박 선생님 어떠세요? 자유 부인. 저는 전화만 오면 무조건 콜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 항상 대기 부인입니다. 대기 부인. 그래서. 친구든 네. 저를 아는 어떤 지인분들이나 뭐뭐뭐 있는데 네가 움직일 수 있니? 그러면 네. 전 한 번도 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 예스 여성, 예스 레이들이 예스 여성. 전화만 오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튀어가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저한테 아 걔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저는 예스입니다. 네. 전화만 하세요. 분명히 들었지요. 근데 그럼 가셔서 뭐 그분들을 위해서 뭐 즐겁게 해드리는 뭐 특기라든지 노하우는 있으세요? 전 어쨌든 기본적으로 머릿속을 비워요. 많은 생각들을 집어넣고 있으면 너무 무거워서 네. 같이 이렇게 호응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아. 그게 가족 모임이 됐든 아니면 저희 시어머님이 부르시던 네. 그 어느 자리가 됐든지 간에 일단 머릿속과 마음속을 비운 다음에 와 진짜 지혜로우시네. 그래서 먹어야 되는 자리면 열심히 먹으면서 맛있다는 이야기를 막 하면서 옆 사람 이야기에 열심히 막 이렇게 귀를 기울여요.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알아서 분위기를 맞춰서 이야기가 무르익는다 그러면 저는 얌전히 있고요. 주위가 무언가 어색하다 그러면 제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찔러봅니다. 찔러요. 찔러야 무언가 이루어지니까 계속 찌르는 행위를 합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아니 그러면 원래 그런 외향적이고 좀 그런 남을 잘 배려하고 맞추는 성격이 원래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지혜를 얻은 거예요? 아니면 품성 자체가 그렇게 외향적이고 즐거운 성격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놀았나 생각해 보니까요. 네. 혹시 예전에 주유소 습격사 예, 예. 영화 기억하세요? 네 예, 알아요. 예 거기에서 다른 멘트는 별로 기억 안 나고요. 제가 기억하는 멘트는 딱 하나입니다. 예. 한 놈만 공격하는 겁니다. 전 어렸을 때 놀 때도요. 아, 예. 이렇게 무슨 여러 가지 놀이를 하잖아요. 네. 여럿이 같이 놀면서 술래잡기를 예,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어떤 놀이를 할 때 예. 누가 대결 구조를 만약에 갖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네. 저는 여러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요. 딱 한 놈만 와. 잡아서 그 놈만 공격을 해요. 와, 아니 그거를 그 어린 나이에도 어떻게 그런 거를 터득했을까요? 참 신기하네. 그게 정말 그 뭐라 그럴까 무슨 비법 아니면 비법일 수 있는데 아,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네. 지금은 이제 그 자리가 없지만 국제시장이라는 곳에서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시장을 하셨 아니 뭐지? 성남 성남 성남에 있는 국제시장에서 가게를 하셨어요. 예. 네. 네. 어디 있어요? 지금 수진동이죠. 아, 예, 중파 그랬구나. 맞은편에 아. 시장이 제법 큰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이 국제시장이 유명해서 나 부산이라는데 예. 거기는 지금도 남아있지만 성남의 어. 국제시장은 어. 제가 중학교 때쯤 해서 이렇게 정리가 모두 됐기 때문에 지금은 자리가 없어요. 예. 그곳에서 이제 가게를 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놀았던 공간이 시장통이었어요. 그래서 심부름을 이제 시키거나 제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그러면 그 시장통을 돌아다니면서 골목을 익혀서 바로 그곳 한 곳에 가서 심부름을 하고 오고 어. 그 한 곳에 가서 제가 아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놀 때도 아. 어차피 다 아는 골목을 돌아다니잖아요. 학교에서 놀아도 또 다 아는 공간을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동물적인 감각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부분을 공격하면 제가 너무 소모가 크니까 그리고 전 여자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다 제껴두고 여자는 제가 보호해야 되니까 여자를 놔두고 남자들만 상대하고 남자들만 공격하고 그중에 한 놈만 잡았어요. 그랬더니 달근이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야, 남자 멋있네. 예 남자 학생들이 남학생들이 친구 남자 친구들이 아 쟤랑 놀면 당한다라는 게 있으니까 다 피해 다니더라고요. 그래도 여자 친구들 사이에는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요? 아 그게 또 여자 친구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네. 여자 친구들이 나중에는 저를 사이코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근데 참 굉장한 지혜입니다. 한 놈만 공격해라. 좀 놈이 좀 죄송스러운가요? 한 사람만 공격하고 그다음 무슨 일에 사실 집중력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아, 그렇게 되나요? 그럼요. 일하는 거에도 집중력이 상당하다는 얘기죠. 아 대단하십니다. 참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노래 드리겠습니다. 백지영 씨의 잊지 말아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차가운 바람이 손끝에 스치면 들려오는 그대 웃음소리 내 얼굴 비치던 그대 두 눈이 그리워 외로워 울고 또 울어요. 입술이 굳어버려서 말하지 못했던 그 말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부디 이 노래가 아이리스 주제곡이잖아요. 금방 뭐 얘기했었지만 이 아이리스가 정말 대작이더라고요. 대작이고 연기들도 얼마나 잘하는지 또 시청률이 진짜 30몇 프로씩 오르면서 요새 아주 선덕여왕에 이어서 완전히 고공행진을 하는데 어떻게 아이리스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죠. 아, 너무 재밌어요. 볼 때마다. 예, 정말 저희 남편도 일찍 와요. 그것 때문에 막 달려와가지고 시작했니? 그러고 틀어놔라 그러고서 와서 보고서 뭐 보면서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탄을. 이렇게 재밌을 수가, 매회마다 이럴 수가 막 그러는데 그게 지난번에 인터넷 잠깐 보니까 책도 있나 봐요. 원래 책이 있나 봐요. 만화. 아, 만화요? 일본. 일본 만화. 맞아. 그, 그렇죠. 근데 그게 끝에 결말이 엄청난 뭐 반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아이리스의 뭐 완전 우두머리는 아니지만 높은 사람이 그 원작에는 걔 누구죠? 그 이병헌 김태희? 김태희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너무 원래. 재밌겠다. 진짜.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대. 근데 벌써 지난 회인가 언젠가 지지난 회인가 보니까 김태희가 아이리스가 뭐예요 이렇게 물은 거 보셨죠? 일부러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글쎄,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는 김태희가 아닌 게 나오나 그렇게 싶기도 하고 어떤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기대됩니다. 어떠세요, 박 선생님은? 같아요. 지금도 재밌어요. 예, 그렇죠. 자유부인은 어때요? 네, 자유부인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신문 봤습니다. 네, 거기 아이리스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이리스 그 밑에 그 고공행진 그러면서 그 문구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나라 드라마 사상 첫 보물을 다룬 그 주제로 했을 때 한계를 뛰어넘은 이번에 이 작품이 한계를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표현 기법이나 아니면 장소 선택 여러 가지 연출 기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기존에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스케일도 크고요. 그렇죠. 조금 더 뭐라 그러죠? 그냥 속되게 말해서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만들겠다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부합돼서 이제 연기자들이 누군가를 대역을 쓰지 않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던져서 그 역할을 다 해내고요. 뭐 자동차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추돌씬이나 이런 것들도 직접 다 해내서. 아, 그랬대요? 네. 그래서 그 또 외국에까지 가서 또 장면을 찍어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아, 아이리스를 계속 봐야겠다, 보고 싶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런 거 딱딱딱딱 맞추면서 집으로 달려가서 보실 정도로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여태껏 좀 저건 뭔가 좀 부족해라는 부분을 훨씬 맞아요. 더 많이 뛰어넘어서 한계를 이번에는 극복했다고까지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보통 작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보물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많이 흥미도 있고 앞으로 계속 무언가 나타날 반전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광화문을 하루 종일 그냥 그 촬영을 막고 찍었다고 하고요. 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 촬영 전체를 다 막고 그랬다는 건 정말 사상으로 이게 아주 기록에 남을 문제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아니 그리고 요새 보니까 뭐 미국 영화 첫보물 같은 거 대단하게 봤었잖아요. 근데 아이리스 보다가 뭐 케이블에서 무슨 뭐 봐도 아 우리나라 게 역시 더 낫네 이제는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이게 참 우리나라 그런 드라마 그 종류의 드라마에 진짜 획을 그은 그런 아주 큰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재밌게 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작품이 자꾸 나올 때마다 조금씩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건 아, 저걸 하면서 저런 뭐라고 여러 장면들 위험한 장면들 하면서 저 연예인들 저 몸값 보험료는 얼마나 뛸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저 차가 망가지면서 저 한 대 값은 얼마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해가 됩니다. 그죠? 예. 돈을 어쨌든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이상으로 이제 벌어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게요. 수출해서 참 요새는 참 문화 사업 같은 게 나라에서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연예인이란 직업도 우리가 참 다시 보게 되잖아요. 이제는 그 연예인이란 직업 자체에 대한 그 값어치가 얼마나 큽니까? 네, 저희도 연예인이에요. 방송인입니다. 이 안에, 이 안에 조금 더 투자를 좀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을 텐데, 아,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매끄럽고 좀 더 유능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양의 노래 들을까요? 우지 마라. 나를 사랑해. 사랑할 기회 주어본다. 어떤 사랑으로 나의 용서에 답하련지 또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건지 마치 처음 날 사랑하듯 가슴 뜨겁게 와 있지만 난 왠지 그 사랑이 두려워 오직 나만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어떤 사랑으로 나의 용서에 답하려는지 또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건지 마치 처음 날 사랑하듯 가슴 뜨겁게 와 있지만 난 왠지 그 사랑이 두려워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예, 이제 연말, 연시. 사실, 무엇보다도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죠? 예, 맞아요. 예, 1년을 보내면서. 네. 부모님을 생각 안 한다면 또 그렇죠. 신년도 다가오고. 예. 부모님들 찾아뵙기도 해야 되고, 또 용돈도 좀 드려야 되고, 서로 마음도 위로하고, 위로받아야 되고, 그쵸? 예. 어떻게 계획들이 어떠세요? 계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맞아요. 왜 어버이날 찾아가지 않으면, 불효하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예. 성탄 때 안 찾아가면 이것들이 지들은 젊다고 지들끼리만 챙기고 애미애비는 안 챙기냐 뭐 이렇게 되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눈을 가서 이렇게 맞추고 와야만 네. 뭔가를 하는 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 아무튼 설날 전에 연말 전에 성탄에라도 얼굴 가서 비치고 예. 같이 뭐라도 하나 잘라 먹고 와야지 덜 죄송하니까. 아이고 착해요. 그리고 또 요새는 다 구정들을 많이 세셔서 연말에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구정 때는 이제 반드시 찾아뵙고 해야죠. 네, 의외로 신정세는 지금 많아요. 저희도 신정세. 신정세는 의외로 많아요. 늘었더라고요. 회사 안 지내고 예, 그런 집들은 예, 거의 신정으로 그냥 지내고 말더라고. 이중으로 쓰면은 또. 깨지는 또 비용도 그렇고 조금 힘들잖아요. 그 연말 해서. 아니 그럼 이 선생님 댁은 어떻게? 저는 우리는 구정이에요. 예. 친정 부모님은 아무도 안 계시고. 네. 내가 막내니까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좀 아쉽고. 예, 그렇죠. 시어머님, 시아버님은 95세, 92세. 아, 내년에 2010년도 96세 됩니다. 며칠 전에 생신상을 차려 드리고 왔는데 아직도 장장하십니다. 얼굴이 얼마나 반질반질하신가요? 50대. 그럴 때는요, 장장함 느낌이 안 옵니다. 짱짱하십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근데 어머님이 조금 불편하시긴 하신다고. 품으로 조금 불편하신데도 그대로 그게 재발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네. 두 분이 계시니까. 네. 건강하신 거예요. 그렇죠? 편하신가 봐요. 두 분이 좀 편하셔가지고. 그래도 진짜 참 대단한 부모님이십니다. 그 연세에 그렇게 두 분이서 편안하게 사시는 게 참 예, 감사하죠. 예. 자식들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소용없어요. 예, 두 분이 예, 같이 계시면 퇴각하시면서 두 분이 사셔야지 그게 편안한 거예요. 저는 시아버님이 혼자 사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예,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 되셨거든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고생하셨었는데 두 분이 뭐 크게 사이좋으신 부분은 아니셨거든요. 다투기도 잘하시고 또 젊어서는 아버님이 해외 나가 계속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혼자서 어머니 혼자서 자녀 3남매 키우시고 뭐 이러시고 하느라고 외롭게 계셨었는데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애처가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를 그리워하시고 근데 아버님이 원체 같이 사는 걸 불편해하시고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혼자 계신다고 혼자 계시는데 저희는 뭐 막내긴 해도 계속 신경이 쓰여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80이시거든요 내년에. 80이신데 은근히 이제 외롭기 시작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큰아드님하고 좀 사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조금 비치시는데 글쎄요 우리 형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는지 저희는 뭐 염두에도 안 두시고 계시고 아버님이 어떨지 참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 이 말이 딱 생각납니다. 예. 배우자 네. 남편이나 부인 그리고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안다고 했어요. 예. 참 그게 좀 절실한 얘기죠, 그죠? 예. 뭐 부모님 얘기만 나오면 그냥 가슴이 짠하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GOD의 어머님께를 예. 어머님들께 바치면서 예. 이야기 계속할게요. 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 시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싼 거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을 때 다 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아들 녀석이 나에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면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했어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 녀석은 내가 온다며 놀려댔어 잠을 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다시 학교에 불려오셨어 아니 또 끌려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비셨어 그 녀석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비셨어 우리 어머니가 비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마침내 조그만 식당을 하나 갖게 됐어 그리 크진 않았지만 행복했어 주름진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 어머니와는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식당 이름을 짓고 고사를 지내고 밤이 깊어가도 아무도 떠날 줄 모르고 사람들의 축하는 계속되었고 자정이 다 돼서야 돌아갔어 피곤하셨는지 어머님은 어느새 깊이 잠이 들어버리시고는 깨지 않겠어 다시는 난 당신을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젠 편히셔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이렇게 어머님께 바치는 이 노래를 듣고 나서요. 어떠세요? 우리 선생님들 시어머님이나 친정어머님이나 한 분을 꼽아서 한 분께 간단히 드리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우리 하고 마무리 질까요? 우리 이 선생님 예. 누구한테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우리 어머니. 시어머님? 예. 어머니가 성격이 조금 급하십니다. 또 시아버님은 연세가 있었으니까 얼굴은 팽팽하시는데 가는 기가 어두우세요. 그래서 예. 또 시어머님은 말이 조금 어눌하세요. 예. 그래서 소리 지르는데 우리 어머니 소리 조금 적게 지르시고 왜 그러냐면 예.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예. 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남편이 해주는 밥이 좋습니다. 수발대는 예. 좋고 자식이 아무리 잘해준대도 소용이 없거든요. 예. 또 우리 박 선생님은요 누구 얘기하시고 싶으세요? 아, 저는 두 분 다한테 하고 싶은데 예. 짧게 할게요. 예. 시어머님께는 어쨌든 며느리인데도 불구하고 딸처럼 이것저것 시키시면서 이렇게 혼내는 것도 가끔 가다가 이제 혼내주시면서 예.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10년째 되는 어느 날에는 분명히 맛있는 반찬을 꼭 골뱅이 무침이라도 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릴 거고요. 예. 저희 친정어머니께는 아, 제가 너무 아프게 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예. 제가 힘들었을 때 병원을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엄마 마음을 좀 많이 상하게 했던 것 같은 생각이 지금도 드는데 네. 앞으로 그렇게 아픈 어떤 기억을 남기기보다 예, 좋은 말씀을 더 많이 드리고 웃게 해드리는 나를 하루라도 그렇죠. 더 만들고 싶으니까 네. 어머니 조금만 하루만 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네, 아유 참 어머니들 행복하시겠습니다. 저는 요번에 아들 장가를 보내서 며느리를 맞이하고 보니까 시어머니 마음을 하나하나 알게 됐어요. 아, 나한테 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그 당시 돌아가셨으니까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며느리가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었구나. 이게 좋으셔서 그랬었구나. 그런 걸 막 느끼게 돼요. 참 그립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정어머님 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시간이 벌써 우리 이야기하는 가운데 한 시간이 흘렀어요. 참 우리끼리만 재미있는 시간이 아니었었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이 시간 또 맞이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노래 하나 들으면서요. 예, 시간이 다 맞춰져서 우리 이길순 선생님께서 노래 이제 안 된대요. 시그널 음악으로 가죠. 네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골 할머니 들려준 이야기 엄마 팔베개 들었던 이야기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